Let's jump.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다 같이 pump it up. Let's jump.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. Let's jump. 기어보자고. Let's jump. 중심 붙잡고. Let's jump. 손을 하늘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. Everybody say. 되어갔지만 I wanna live right. 10살 꼬맹이가 꿈꿔왔었던 멋진 영웅 만화 주제가를 불러왔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파는 감고 소리쳐. 하지만 변한 건 없지. 현실은 그대로. 뭐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. 인생 한 방이라도 레고 레고 레고. 오오오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는 절대로 없다고. 한번 뛰어보자고. Let's jump. Killer, 가끔 난 답답했던 그대로 돌아가. 하얀 백지가 탔던 내 자신과 대면해. 그 만남이 또 다른 나를 깨웠네. 자폭나게 무대폴라 모두 다 놀라게 좀 like 좀 그대로 돌아가. 수련관 방구석 자리에 박혀있던 트램펄린을 꺼내 드넓은 공터를 뛰노라. 점 한 번에 매고 환해. 모두가 질투했던 너와 순수했던 꿈들로 날 숨 놓아. 어른이 되고 싶던 내 어린 날은 내일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. So can I be the one, just can I be the one that I stop. Let's jump.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다 같이 pump it up. Let's jump.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. Let's jump. 뛰어보자고. Let's jump. 중심 붙잡고. Let's jump. 손을 하늘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. Let's jump and down. 우리가 왔어. We are BTS. Been down. 준비가 됐으면서 눈 높이 들어. 어디서 꿈꾸던 것과 다르지만 비로소 만났지. 우린 영웅지망생 래퍼. 이제 무대 위로 점 우리가 자세는 해라. 철없기만 했던 영웅지망생 일곱이 만들어가는 점쌤 트래플링 대신 내가 뛰어가는 곳은 무대 위 미친 듯이 점쌤. 이제 말만 말고 날개를 탈 때야 갈 때까지 달린다. Let's get it started. 두 어깨를 피고 rock your body. 머릿속을 비우고 Let's go party. 꿈꾸는 자들이여 모두 서로 위로 근심 걱정은